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소리에서는 지금부터 약 15분간 재미있는 미국의 음악을 한국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황명도 씨의 피아노 독주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명도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셨는데 4살부터 피아노 공부를 시작해서 천재 소년이라는 평판을 들었으며 16살 때에는 벌써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이시 교향관현악단과 함께 피아노 독주를 해서 크게 칭찬을 받았으며 그 후에 오래 지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초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보스턴 팝스 교향관현악단의 유명한 지휘자 아터 피들러 씨가 샌프란시스코 교향관현악단의 대중공연회를 지휘하게 되는 동시에 독주자를 선발했는데 여기에서 황명도 씨가 다수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한 독주자로 뽑혀서 출연을 한 결과 샌프란시스코 각 신문의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술과 해석이 어떻다는 것은 이제 그의 연주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제 황명도 씨가 슈베르트 작곡, 즉흥곡, B플랫 장조 작품 90의 제2번을 연주하겠습니다. 다음에 황명도 씨가 연주할 곡목은 쇼팽의 작곡 담시곡 G단조입니다. Thank you. 이상으로 황명도 씨의 피아노 독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는 다시 한국 음악가의 연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문찬입니다.